사랑은 옹을 따라 왠지 살살 녹아드는 부드러움의 극치 따뜻한 너의 손길로 얼어붙은 나를 넘기고 마치 꼭 365일 우리 둘만의 화려한 파리를 열고 one shot and love You only get one shot at love 내 눈안에 이미 들어온 널 두근두근 두근두근 느껴지는 걸 뭐든 필요하면 부탁해 평생 너를 위한 5분 내겠죠 숨 막히는 이사 이제 네가 있어 Oh baby, look at your body, you're the show 하면 부탁해 뜨겁게 우리 사랑 부탁해 그대와 can I have this down 그대 좀 give me one more chance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잘 들어 그리고 꼭 기억해 난 죽을 때까지 너만 선택해